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우종희 작곡인 노래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흉룡 업적이 깃들어 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흉룡의 송산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흠모하고 그리며 성스런 백도의 흉룡정신, 백도의 칼바람 정신으로 경려하는 온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종으로 받도록 조국 통일과 흉룡의 전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천만 국민의 드넓지 않은 불굴의 기상과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그 어떤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흉룡의 전구. 이 땅 위에 모든 기적과 행운을 불러 우리 흉룡을 승리로 향도하는 것.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승리의 길, 영광의 길에 필승의 녹슬 주는 흉룡의 송산 백두산으로 어제도 오르고 내일도 영원히 대르리오 찾아가려는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간직된 투철한 흉룡적 신념과 의지를 간결한 시적 표현 속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리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다음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전동우 작사, 김건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3, 1984년에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로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조국을 도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의미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 도소저에 기초하여 일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소중 깊게 흐르고 있는 노래 선율은 가사의 뜻깊은 내용을 소박하면서도 인상적이며 소중적이고 은근한 선율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리듬 진행이 단순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가장 간결하고 독특한 악절 형식으로 씌워진 것으로 하여 매우 평야하고 통속적인 것입니다. 가요는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소정적 주인공의 혁명적인 소정 세계를 음악 정서적으로 깊이 있고 풍만하게 형상한 것을 아뇨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여운을 받아안게 하는 명곡으로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대가 한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